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홍콩 대공보, 봉황위송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인디아 신문 라이징 유럽,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볼스카, 브라질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